사람이 가는 곳에 당신도 따라갔나 강물의 흐름 따라 사랑도 흘러갔나 바람이 불어오면 나부낀 그 긴 머리 휘날려 굴러가는 사랑에 그밀어가 아하 내 사랑아 그날은 잊지 마오 우리 둘 속삭이다 그날의 이야기를 바람이 가는 곳에 당신도 따라갔나 강물의 흐름 따라 사랑도 흘러갔나 아하 내 사랑아 그날을 잊지 마오 우리 둘 속삭이다 그날의 이야기를 바람이 가는 곳에 당신도 따라갔나 강물의 흐름 따라 사랑도 흘러갔나